구로 지역 곳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 종이 비행기 1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구로 지역 소식 하나씩 전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그 오류시장에 50년 만에 상인회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지난 1968년 시장이 생긴 이래 신목단체 형태의 번영회가 운영되긴 했었지만 공식적인 상인회 단체로는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해요. 오류시장 상인들은 지금껏 여러 재개발 문제 이런 것들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어오기도 하셨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꿋꿋이 서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어온 상인분들, 이들이 꾸리는 앞으로의 오류시장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구로의 지역 문화 예술 마을 장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구로 별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열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5월 12일 날 금요일 오후 5시부터 그리고 8시까지 열리고 있네요. 그리고 또 뭐 이 벼룩시장에서는 손수시장 창작 수공예품을 파는 손수시장과 함께 체험마을, 먹거리, 볼거리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구로 소식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또 문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특별히 참여하는 별별시장이라고 해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별별시장 캐릭터 공모전과 그리고 또 생생한 별별시장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고 하네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곡 듣고 돌아와서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한영애의 조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율 첫 곡으로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제목이 조율이라고 해서 네. 조금 이게 무슨 노래일까 궁금했는데 처음 네.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어, 정우쌤 추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왠지 그 네. 선거와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 같은데 어떻게 선곡하셨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를 뭘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오늘이 5월 10일이죠. 이제 어제 투표가 이제 있었던 네, 그런 날이기도 해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겠다 하면서 곡을 생각하다가 조율이란 노래 골라보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투표는 하셨죠? 당연이죠. 저희 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네. 그 알림장에다 아이들도 꼭 같이 데려가서 그 현장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끔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네요. 저랑 애 아빠는 사전 투표를 해버렸거든요. 아, 네. 아, 그런 알림이 오기 전에. 아이고. 아이고. 당일날 일부러 데려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밖으로 나와서 인증샷도 찍어주고 그랬답니다. 아 근데 진짜 학생 그런 건 좋네요. 그런 알림들은 저는 어릴 때부터 별로 사실 투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좀 특히 관심이 좀 생기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더욱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선거였을 것 같고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이번 선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청소년들도 네. 되게 관심 많아요. 우리 그 꼬맹이도 네. 막 이렇게 그 후보들 있잖아요. 이름을 다 기억하고 엄마는 누구 했냐고 아빠는 누구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 비밀 투표란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요즘 안 그래도 이렇게 선거 가능 이렇게 연령을 좀 낮추자는 뭐 청소년 참정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점점 저도 낮아졌으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이번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네네. 또 좋은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네.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방송을 한번 이렇게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될 분들이 어떤 민중의 지팡이? 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대통령 하니까 왜 이런 말이 생각나죠? 민중의 지팡이. 그 저희가 그렇게 사실은 그 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일 것 같긴 한데 저희 이제 구루 FM이라는 이 방송국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공간 이름이 그 민중의 집이라는 공간인데요. 네. 오늘은 좀 그 공간을 오랫동안 꾸려오신 분이 계시고 이번에 또 근데 이번에 좀 새로 이 공간을 맡게 되신 분이 그런 분 대표가 바뀌게 되어서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말이 버벅이지 어쨌든 그래서 그럴 겸 이번에 좀 여기 분들 모셔서 얘기 들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한번 그러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아마 저 네, 우선 예. 인사부터 할까요?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그 뵙던 얼굴도 계시고 새로운 뉴 페이스도 계신데 저희를 긴장하게 하십니다. 두 분 다. 네, 제가 지금 오늘 특히 긴장이 되네요. 네, 그렇지만 편안하게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민중의 집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도 그 일하는 사람으로 또 이제 그 동네에서 약국도 운영하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약국 운영하시면서 민중의 집도 운영하시게 된. 힘드시고. 네. 능력자세요, 능력자. 커리우먼.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민중의 집 대표를 맡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희망지 사업을 좀 맡아서 오류일동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박은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은희 네. 대표님이야말로, 네. 우리랑 되게 자주 얼굴을 뵙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로 FM 대표님도 네, 작년에 그거는 빼놓으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그로 FM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아.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그로 FM 대표를 작년 상반기까지만 네. 했었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여러분께 맡겼긴 했지만은 저는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을 놓게 됐었죠. 아, 네네. 네. 그로 FM이 벌써 한 5년 넘어갔으니까 네. 야, 대표님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 그 어떻게 내려놓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원래 민중의 집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에요. 아, 2년이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매너리즘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또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대표 임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하시게 된 거죠. 아,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의지를 보이신 특별한 분이 그 박지영 네.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자리를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 자원하신 뭐. 건가요? 아니 제가 사실 초대 대표이기도 했어요. 아, 네. 네. 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직장도 있고 또 다른 네. 일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민중의 집에 뭐 상근을 하거나 반상근은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했을 때부터 같이 했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민중의 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뭐 네. 자천반전만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면을 보면 박은희 대표님이 정말 민중의 집의 산 증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초창기부터 같이 하시고 또 사무국장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사실 민중의 집에서 많이 고생하셨죠. 박은희 대표님. 아,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은희 선생님 워낙 마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렇죠. 계셔가지고 아마 그런 와중에 이렇게 민중의 집, 구로 FM의 역할들이 이제 좀 물려주시게 된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뭐 은희쌤의 이제 뭐 활동 이야기들은 아마 지금 저희 앞으로의 얘기들 속에서 아마 듣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구로 FM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 이 민중의 집인 건데 저한테도 그래서 지난 1년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되게 익숙한 곳인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민중의 집이 그러면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바로 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민중의 집을 두 분이 조금 소개해 주시자면 어떨까? 네. 제가 민중의 집은 지금 7년 차이죠. 원래 7년 차이고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진행을 이제 여기에서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네. 시작이 됐고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하고 같이 지역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 공동체 사업이나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난 세월을 뭐 평가를 하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많아서 뭐 그런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7년이라는 네. 세월 동안 이래도 공간을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뭐 회원들의 이제 후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관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네. 저는 그 비정규직 문제가 하나의 설립 어떤 취지 계기가 네네. 됐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구나. 아, 그 왜 구로 FM에서도 노동자가 달라졌어요라는 네. 프로그램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지는 못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뭐 강사단을 이렇게 양성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트레칭 교실도 한다든지 뭐 아, 이런 맞아요. 것들을 네. 이제 쭉 진행을 좀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해봤었죠. 아. 네네. 조금 이어서 이렇게 대략적인 그러면은 민중의 집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좀 지금의 민중의 집을 조금 더 간단히가 아니라 어떤 현황이랄까요? 그런 걸 좀 지영쌤이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박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민중의 집은 뭐 사업을 사실 뭐 어떤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지역이 삶의 나름대로 공동체고 내가 만나는 네. 곳이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자기 직장이기도 해요. 왜냐면 먼 곳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내 삶의 근거지에서 뭐 알바를 하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로서도 있지만 사실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런 이중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이제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와서 쉬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공간으로서 민중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같이 와서 밥 먹고 같이 와서 쉬고 같이 와서 공부도 하고 같이 와서 놀기도 하는 공간으로서의 민중의 집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올해도 그래서 크게 뭐 잡고 있지 않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은 사실 그렇죠. 이제 같이 밥이라도 먹자. 이제 이런 거서 이제 수요밥상 이래서 이제 수요일 날 같이 밥이라도 먹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 살롱이라고 해서 뭐 요즘 불금이라고도 하는데 같이 네. 모여서 같이 하고 있는 활동도 같이 나누고 같이 좀 공부도 하면서 또 이제 같이 간단하게 술도 한잔 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네. 그 두 분 하시는 말씀 중에 그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주민들 생활 공동체 사업도 하셨다 그러고 그랬는데 저희 그 공동체라는 이름이 그 출연?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민중의 집이 7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쵸. 왜 요즘 마을 공동체, 우리 마을 미디어도 공동체라는 말로 그렇죠.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개념들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혹시 자리 잡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두 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민중의 집 운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이나 문화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간에 이렇게 서로 각계 격파하듯이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네.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제 민중의 집 취지도 그렇긴 하지만은 서울시 사업도 또 공동체를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널리 확산이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공동체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인식하게 된 맞아요. 인식 정도의 정도가 아닐까. 네네. 그래요. 안에는 아까 뭐 밥상, 살롱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왜 사람들 한국 사람 밥 먹으면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네네. 예, 굉장히 술 마시면 친해지고 그렇게 좀 가깝게 좀 다가가려는 노력들을 네. 계속 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도 이제 구로 공동체 라디오 구로 FM이잖아요. 플레임이 네. 이 이름을 말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이지만 다들 익숙하게 들리진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민중의 집이란 공간도 근데 그런 공동체 그런 것들 그런 개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두 분한테도 여기 접한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치 않은 만큼 두 분이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인연이나 어떤 계기가 아니면 쉽게 이 민중의 집이란 공간 어떤 대표라는 일 운영한 일이라는 것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두 분이 가끔 아마 많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간단히 조금 이렇게 어떤 인연으로 조금 민중의 집이라는 공간을 두 분은 그러게요. 만나시고 이렇게 궁금해요. 하게 되셨어요. 두 분도 혹시 비정규직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 노조 활동을 했던 거는 아니고 네네. 이제 뭐 만나게 된 계기 이제 민중의 집을 고민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라는 뭐 그런 이제 당 활동을 하면서 이 북유럽의 네. 예, 복지 국가를 건설 이제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북유럽의 그런 이제 복지 국가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축이 됐던 게 네. 기반이 됐던 하는 가지 요소가 민중의 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공부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포 민중의 집 그러니까 민중 저희가 이제 구로 민중의 집이 네. 세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그 마포 민중의 집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포 민중의 집을 이제 하는 이제 마포 민중의 집이 운영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고 네. 실험들을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구로에도 한번 이제 민중의 집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들게 됐던 거죠. 네. 제가 굉장히 그 민중의 계기가 있어요. 민중의 집 그러고 검색을 해봤더니 네. 방금 박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게 나와요. 예. 그 스웨덴 아까 북유럽이라고 하셨는데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 개념으로 이 민중의 집이 그렇군요. 떠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예전에 그 여기 구로 FM 분명히 그 교육을 받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구 대표님 계실 때 외국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럴 네. 때 있었죠. 그때 스웨덴 민중의 집 연합회에서 이렇게 네. 오셔가지고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국제 포럼도 같이 열었었죠. 그래서 그때 막 외국인하고 네. 막 상구 대표님 막 이야기하는데 놀라웠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게? 대화가 가능한 게?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오늘 알게 네. 되는데요. 되게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제 정치 개념과 조금 맞물려서 민중의 집 그러면은 약간 뭔가 이렇게 색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들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이라는 네. 말이 그렇죠. 아까 제가 민중의 네네. 지팡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는 했지만 어떠셨어요? 그런 좀 오해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해가 상당히 많으셨죠. 대부분 이제 민중의 집 공간에 오신 분들은, 와, 한 번이라도 이제 오신 분들은 그런 개념,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어떠한 그렇지. 특정한 정당의 색을 띠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는데 네. 워낙 이름 자체가 민중의 집이라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이제 낯설은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낯설은 개념이고 또 정치적인 네.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의 모든 활동들이 다 정치적인 활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일상생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알고 보면은 나중에 벌써 나중에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생기는 거고. 네. 영향을 미치게 되고 흐름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민중의 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고민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딱 정해진 답만 이제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서울시도, 서울시 사업도 대부분 그렇긴 한데,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제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정치라는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민중의 집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실험도 해보고, 구로 공동체 라디오도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이제 출범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게요.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그냥 아무나 누구나 그냥 주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그냥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뭐 비정규직 뭐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그런 노동자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이 다가갈 수 서울 그 수 있는 거리감을 게, 좀 좁혀볼 수 있는. 맞아요. 아, 그런 시도들이 그런 이유에서 생기기도 했겠구나라는 이해를 주셨네요. 저희 방송국도 그렇고 민중의 집도 그렇고 그런 이렇게 공통된 어떤 이렇게 시도 공통된 지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은희쌤 얘기를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 이어서 지영쌤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듣기 앞서서 저희가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지영쌤 얘기 이어가면 어떨까요? 지영 선생님 먼저 신청하신 곡부터 우리 들으면서 그러면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지영쌤이 신청해 주신 곡 쌤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것도 오늘 꼭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 그쵸. 사연이 있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사연은 없고요. 어쩐지 약간 위로가 된 느낌? 맨날 작은 일에 쫓기면 사는 사람들한테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려운 세상에서 물론 우리 국민들 위로받아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신청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많이 신청을 받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이나 많은 분들한테 위로를 전해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영 선생님, 지영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말아요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영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영쌤은 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연을 좀 맺게 되셨을까요? 아니 뭐 사실 뭐 박인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기로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저도 비슷한데 사실 어쨌든 저도 이제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제 물론 박인 선생님과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영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삶에서 만나는 그 진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 이제 공동체라는 게 참 어려운데 네. 이게 왜냐하면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네. 누가 뭔가를 만들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되게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일단 노동시간 너무 길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렇죠. 끝나고 오면 막 바빠서 사실 내가 사는 곳 그리고 이런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공동체 운동을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게 문제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갖는 거 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네요. 저희도 방송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시는 게 그런데. 요즘 사람들 진짜 많이 바빠졌어요. 그렇죠. 뭐에 그렇게 막 쫓기듯이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아이들이 좀 많은데 아이들 키우고 뭐 학교에 쫓아다니고 뭐 조금씩 일한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서 아 쉬고 싶다. 두 분은 특히나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단체에서 대표로 일한다는 게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네.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좀 선배님들, 선배로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은희 대표님부터. 글쎄요, 답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안식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지셨어요? 가졌는데 뭐 물론 이제 저에 의한 강제적인 안식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배려에 의한 이제 안식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잘 쉬어주는 게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냐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딱 한번 해보고 이제 못해서 진짜 아쉬운 게 있는데요. 민중의 집에서 한 5년 차 그러니까 재작 5년 차 아니다 4년 차 때 뭘 했었냐 하면은 한 달 동안 방학을 했어요. 민중의 집 방아 한 달. 예. 그러니까 유럽 복지국가 유럽에 보면은 이제 자꾸 유럽을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거기는 한 달 동안 휴가를 가거든요. 잘 이제 쉴 때 잘 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휴가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방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하프타임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이어갔던 게 굉장히 이제 아쉬웠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한 달 동안 민중이 집을 방학을 하면은 주민들이 공간을 못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간을 사용을 하셨어요. 네, 사용을. 자율적으로? 네, 자율적으로. 이렇게, 다만 이제 민중의 집 방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은 이제 가급적 이제 안 하시긴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간 게 이제 바로 이제 공동체, 이 역할을 조금 이제 분담을 해주는 계기가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제, 물론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은 불편하셨겠죠. 근데 이제 감사히 이렇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그건 제 의미는 그러니까 쉽사리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방학을 둔다는 게 뭐 지금 뭐 구조적으로도 뭐 일하는 모두들이 그 쉽지 않거니와 뭐 그러니까 얘기하셨듯이 그 의뢰 딱 시도와 어떤 시도해야 되는 일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 쉬시는 걸로 힘을 얻은 것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두었던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주부가 되니까 매일 방학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특히 애들 방학은 주부가 너무 힘들고 내 방학이 필요해 정말. 주부가 방학이 필요한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영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난관들을 헤쳐가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쉬는 거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마찬가지지만 제가 민주주의 대표를 하면 이제 나한테 쉬는 날은 없는 거구나 이제 그나마 하루 쉬는 날도 이제 민주주의 나오는 거니까. 저도 굉장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왜 쉬지 못했을까? 중간에 한두 달이라도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오롯이 비워놓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왜 살면서 언제나 뭔가를 바꿀 때 이게 휴식 타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쉬려고 그만둔 건데 또 바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아쉬운데 어쨌든 좀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누구한테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선언을 하세요. 한 달 쉬는 거 이제 대표님 되셨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직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직장을 때려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슬픈 현실이 어쨌든 저희가 뭔가 시작부터 뭔가 힘든 이야기들 그리고 좀 아쉬운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도한다는 것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남는 거니까 아쉬움 이런 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해오시면서 지영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 대표가 되셨긴 했지만 초대에 그러니까 민중의 집이 처음 생겼을 때 활동을 하셨기도 했다고 했고 이 활동 안에서 좀 얻으신 바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활동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으실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좀 이런 건 좋았다. 맞아요. 많이 끄집어내야 하나요? 저희가 뭐 준비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준비한 질문이 아니라서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에피소드 이런 거에 별로 그렇긴 한데 일단 좋았던 건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도 뭐 민주노동당도 하고 근데 당으로서 만나는 사람과 실제로 같이 사는 공간에서 만나는 건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이게 뭐 이게 당에서 하는 어떤 행사로 만나는 거랑 동네에서 주민으로서 그냥 같은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거는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랄까 이 또 다른 공동의 뭐랄까 공동의로 가지고 있는 것 뭐 이게 어떤 소속감 지역이 차이가요? 소속감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가치를 같이 그러니까 뭐지 같이 밥 먹는 사람처럼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같은 이제 예. 같은 동네에 사는 한다는 게 또 다른 뭔가 같은 걸 공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민중의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이 같이 살아간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뭐 고민하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구로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 지역이라고 하는 뭐 내가 같은 이 지역에 내가 사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관심 갖는 것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느낌 뭔가 다르다는 느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같은 당에서 일한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은 같이 일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와는 분명히 좀 다른 느낌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렵기도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맞춰나가야 될 게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또 그게 주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듣다 보니까 공감이 돼서 맞아요. 은희쌤은 혹시 좀 이런 건 내가 이렇게 해오면서 참 기억에 남고 좋았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아니 이제 7년이라는 세월만큼 그만큼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뽑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쵸, 그쵸. 굉장히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나름 뭐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 공간을 사용을 하다가 독립을 하고 단체를 만들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굉장히 이 기억에 예, 뿌듯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살님이 이 공간을 초기에 이제 같이 쓰셨는데 네네.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공간을 사용 여기서 모임을 하시다가 네. 개봉동으로 이제 아예 사무실을 얻어서 갔어요. 와. 네. 여기 자리 잡고 계시다가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거기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거기 분들한테 되게 진짜 고마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사를 도초록이 이제 한 때 이제 원래 공간이 있다가 이제 네네. 공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마련하는 기간 1년 동안 민중의 집을 사용을 네네. 하셨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도초록이 공간을 새로 네네. 마련을 했잖아요. 네네. 두 번째로 축사를 하게 되는 또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또 뿌듯했던 거는 이제 구로 공동체 라디오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복잡복잡 하고 했는데 사실 네네. 만들어질 때는 제가 없었어요. 제가 쉬고 있던 이제 만들 그때 이제 잠시 한 2개월 정도 쉬었는데 네네. 그 기간 동안 갑자기 생겨났다. 돌아와 보니까 구로 FM이 떡하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이제 꿈달이라는 공간을 이제 예, 거기서도 이제 공간을 한 저희 이제 공간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독립하셔가지고 가시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주민 동아리 모임이나 뭐 이런 걸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주민분들 동아리 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해가는 이렇게 그런 계기들도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네. 그 자식들을 키우다가 분가시잖아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거 같네요. 부모 마음. 가정의 달 꼭 어울리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 공간이 되게 주는 의미가 되게 있는 거 있네요, 진짜로.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쵸. 싶어도 못 모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셨네요. 이야. 저희 방송국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살림 같은 협동조합 혹은 어떤 마을 단체, 마을 네. 카페 이런 공간들이 구로 곳곳에 이렇게 생겨나는데 어떤 기반이 되어줬던 거잖아요. 뭐 말하자면 그런 그런 면에서 더더욱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확 오는 게 그러니까 아까 민중의 집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분명히 마을 여기 사람들한테 분명히 조금 낯설고 거기는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고 그런 점들에서 저도 여기 처음 활동하면서 처음에는 아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구나 뭐 그런 인상으로서 시작하게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지내오면서 느끼기도 그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더더욱이 이렇게 바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 네. 민중의 집이 이렇게 뭔가 곳곳에서. 마을에 이렇게 뿌리 내려온 이런 기반들이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뿌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뿌리가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은희 대표님의 신청곡을 하나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옥상 달빛의 그래도 괜찮아를 신청을 했는데요.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 이렇게 제가 뭐 작년에 희망지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민중의 집 7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사실은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에 막 매진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주위를 잘 못 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휴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예, 이제 하는 건데, 좀 너무 정형화, 예, 딱 요 길만 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가끔은 좀 보면서 이렇게 조금 가끔 이제 일탈? 예, 뭐 좋아요. 이런, 예, 가끔은 이제 그런 네네. 일탈도 자기한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추천을 했습니다. 아, 빨리 네. 들어봐요. 굉장히 네. 상큼할 것 같아. 네. 왠지. 네. 들어보고 싶네요. 그 옥상 달빛에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알아 일주일에 세 번은 정말 운동을 해야 하고 유산소 하루에 한 번쯤은 진짜 채소를 먹어야지 꼭 컨택하지만 내 평생을 이렇게만 살 순 없죠 가끔은 친구들과 술자리도 치킨도 피자도 보쌈도 저희 박은희 전 대표님의 신청곡 가끔은 달빛에. 그래도 괜찮아. 네. 너무 상큼해요 노래가. 좋죠. 봄에 딱 봄이 아니라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초여름에 딱 어울리는 상큼함이죠. 저희가 민중의 집 이야기 들으러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민중의 집 얘기도 했지만 주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의 어떤 고충 상담, 저희가 상담을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조언을 그렇죠. 받은 느낌도 들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네. 이제 어느새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이야기를 했다면 좀 앞으로에 대한 얘기들을 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두 분 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대표를 맡게 되신 지영 대표님도 그렇고 전 대표이시자 이제 여전히 이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은희 전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조금 올해 조금 이런 것들 하고 있다 혹은 이런 것들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 어떻게... 박지영 대표님부터 네. 민중의 집 대표님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어떤 비전 같은 것들 좀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어렵네요.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나 올해 이렇게 살랐다. 사실 올해는 민중의 집도 약간 휴식 개념이라서요. 사실 네. 올해는 절대 사업 계획 거창하게 잡지 말자고 저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 거창하게 잡지 않고요. 앞으로 약간 바람 뭐 이 정도로 얘기 드리면 네.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이 이곳이 어쨌든 본인들이 같이 와서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죠. 이제 지역에서 뭐 비정규 노동이든 알바 노동이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같이 뭐 모여서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사람이 있고 이곳에 오면 내가 말동무가 있고 뭐 이곳에 오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좀 그런 공간으로서 조금 더 뭐랄까 친근함 그리고 좀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사실 그걸 위해서 물론 많은 일들을 해야 하겠지만 올해는 아까 네. 약간 휴식 개념이라 네. 조금 이렇게 일을 벌리진 않고 좀 그동안 어쨌든 같이 왔던 분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네.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은희 네, 대표님. 네. 저는 그 이제 원래 사실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얘기는 이제 정확하게 네네. 이거를 앞으로 이걸 꼭 하겠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기는 하지만 네. 작년에 이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역할을 이제 네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이제 네. 맡았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계기인데 사실은 작년 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 좀 잘 네.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지역에 민중의 집도 있고 꿈달도 네. 있고 도철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꿈꾸는 아니다 그 도서관? 뭐냐 흥분의 도서관 네. 뭐 이런 지역에 작게나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 공동체 모임들이 있어요. 네. 그 모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네. 이제 한번 이렇게 도모해보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이렇게 작은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서 조금 더 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데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의외로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육 문제나 네, 특히 이제 이런 작은 공동체 분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지역 내에 있는 이렇게 청소년 부분 문제 해결을 네. 좀 해보는 뭐 그런 과정을 좀 거쳐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두 분의 그 네. 네. 거창한 듯 하나 또 소소한 그런 소박한 그런 비전과 그렇죠. 그런 희망들 네. 그런 일들 다 잘 올라네 잘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신청한 인연을 들으면서 우리 이렇게 소감 한마디씩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왜 이 곡을 신청했냐면요. 이렇게 박지영 대표님은 저는 처음 뵈요. 민중의 집 왔는데, 이렇게 드나든 지 저도 꽤 됐거든요.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벌써. 아, 그렇구나. 전문생도 네. 여기 꽤 그쵸, 됐어요. 인연이.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서 인연. 아, 네. 그래서 아, 그, 예, 그 아, 인연과 네. 함께 두 분을 만난 인연, 또 종호 쌤을 만난 아, 인연 그렇죠. 다 포함해서 그런 그렇죠. 인연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또 라디오 녹음까지 하게 되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연을 신청해봤습니다. 좋네요. 아, 뭐, 아, 요즘 네. 황사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밖을 못 나가게끔 하고 싶으나. 애들이 참을 수가 없나 봐요. 그쵸. 놀고 싶어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놀 때 마스크는 써라 하는데 거의 마스크 벗고 놀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요즘 어떻게 건강관리들 잘 하십시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소감 한마디씩 아 네네 소감을 좀 예, 들어보고 싶은데 아, 저, 뭐 저부터 네, 네 하셔도 아, 되죠. 네. 저는 막 끝에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두 분의 약간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은희쌤은 올 한 해 되게 바쁘게 보실 계획이신 게 약간 느껴졌고 지금 뭔가 브레프엠 대표, 민중의 집 대표를 이제 물려주시는 과정이 일을 놓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 더 많은 뭔가를 잡으러 가시는 과정이신 것 같고 또 지영쌤은 오히려 이제 조금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여유로운 한 해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다가 뭔가 다 각자 스타일대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저도 뭔가 올해 좀 제 스타일을 좀 잡아봐야겠다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오늘 참 많은 좀 조언을 들은 기분이었네요. 네, 네 우리 지영쌤 네. 네 저는 어쨌든 라디오 이게 처음 해보는데 네. 처음에 사실 좀 걱정 많이 했는데 그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이렇게 사람이 물론 얘기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오히려 서로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으면서 되게 네.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라디오를 하는지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주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은희 대표님. 네. 구로 FM의 땜빵 게스트. 로서 이제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요. 나름 이제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네. 네. 편안함을 느꼈고, 네. 두 분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잘 이제 구로 FM 또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구로 FM도 희망지 사업과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한번 네. 이렇게 놀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두 분을 저희가 모시길 정말 잘했네요. 네. 네 어쨌든 저희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했고요. 저희 종이 비행기는 또 다음 시간에 구로 지역도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람들 이야기 들고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모두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